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밤하늘의 퓨리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군 작사, 강철봉 작곡인 가요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조니민족 사상 감정을 은은한 밤의 서정 속에 담아 노래하고 있는 가요 밤하늘의 퓨리어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끝없이 그리며 그의 안녕을 간절히 추구하는 우리 민의 충종의 마음을 주제 사상적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가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움토나는 끝없는 그리움의 세계를 노래한 가요는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간직된 수령 결성의 신념, 한생토록 변함없을 일편단심의 맹세를 졸졸하고 소중 깊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한순간의 쉼도 없이 불철주야 모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북강 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이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밤하늘의 별에 담아 깊이 있게 형상했습니다. 가사 형상은 비록 길지 않고 사박하지만 끊임도 가식도 없는 심장의 고백을 열렬하게 터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의 안녕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인민의 마음은 그대로 명선율을 낳게 하였습니다. 선율은 4분의 4박자의 유순한 리듬을 타고 리소조에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렇듯 가요 밤하늘의 퓨리어는 서박한 가사 형상과 소정 깊은 선율 형상으로 무수히 반짝이는 뭇별들과도 같이 끝을 모르는 그리움의 세계,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원토록 충종다에 모셔가려는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싣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더 높이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속삭이며 온 주님 품으로 다음 순서로 노래 그리움은 나의 행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현경일 작곡인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담없는 흠모와 끓어넘치는 칭송의 마음을 줄줄이 노래했습니다. 가요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깊은 소정 속에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역사의 폭풍우도 맞받아 뚫고 나가고 이 땅의 강성번영의 세력사도 앞당겨 나아가는 주체의 궤도 위에는 그리움에 대한 노래들이 많고 많지만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처럼 우리 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노래는 없습니다. 용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고를 바쳐가고 인민은 용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창조와 위훈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새인을 돌려는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각도 대거조 전투장들마다에서 꽂을 줄 모르는 창조의 불꽃들은 그 위대한 그리움의 세계로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풍만한 소정으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 뜨겁게 안겨지고 있습니다. 라데조의 4분의 4박자에서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도자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아름답고 숭고하며 위대한 그리움의 힘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존의 묘문을 꽃피워가시는 경야는 온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을 기어이 강성 번용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의 용상 그리며 행복에 설레이던 마음 깊은 밤 속에서 배우며 그 기쁨 진정할 수 없네. 이 아침 꿈처럼 오시려나 사무친 그리움 더욱 간절해 마음은 나를 쳐 마중간에 온수님 오실 그 길에 싶고 위흐리 그저 울 수놓아 날과 달 꿈결 같이 가네. 오늘도 꿈처럼 멋지고파 사무친 기다린 두 간절에 마음은 난 먼저 달려가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